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반열 마무리하는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24반열 자 우리 24반열 누가 조직했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자 했죠. 고정 성전을. 그런데 성전은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지만 모든 성전의 재료를 다윗이 준비해주고 또 그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24반열로 조직하는 일까지 다윗이 하게 됩니다. 다윗이 조직한 24반열은 크게 네 종류의 24반열이 있죠. 첫 번째 레위인 24반열이고요. 두 번째 제사장도 24반열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사역하게 했고 또 오늘 살펴볼 찬양대도 24반열로 조직을 했고 마지막으로 문지기도 24반열로 조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레위인 제사장 24반열은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찬양대와 문지기 24반열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라는 숫자는 바로 하늘 조직의 이상적인 숫자다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의 조직도 12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 교회를 총망라한 하늘 세계의 완벽한 신앙 조직이 24라는 숫자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다. 24반열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찬양대 24반열을 살펴봅니다. 찬양대 24반열. 자, 이 찬양대 24반열에 관한 구절은 역대상 25장 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찬양대 24반열은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24반열을 어떠한 구조로 조직했는가? 자, 이 찬양대 24반열을 리더부터 밑에 마지막 조직까지 순서대로 얘기해 보면요. 첫 번째, 세 명의 지휘자를 먼저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세 명은 총 리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찬양대 24반열의 총 리더는 세 명이다. 바로 성경은 그 세 명을 가리켜 아삽, 여두둔, 헤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보시면 아삽의 씨가 나오고 헤만 쭉 나오죠. 그죠? 시편은 한마디로 그 노래 가사예요. 바로 음악을 했을 때 그 가사들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 작곡가들도 여기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역대상 2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그 아비예수아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그랬죠. 아삽, 여두둔, 헤만 바로 왕 밑에 직할로 찬양대 24반열을 주도할 왕 직속으로 세 명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죠? 가장 높은 직급입니다. 왕이 직속으로 시킨 사람이 아삽, 여두둔, 헤만. 자,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리더들 밑에 그 다음 조직은 누구냐? 각 반열을 대표하는 24명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각 반열을 대표하는 24명의 대표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관한 내용은 역대상 25장 9절부터 31절 아까 여기 나왔던 요 전체죠. 전체에 걸쳐 24명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뭐예요? 각 24반열의 리더들이죠. 각 반열마다 한 명씩 또 세운 거예요. 총 리더는 3명이고 각 반열마다 또 리더를 한 명씩 세웠어요. 24반열이니까 반열마다 한 명씩 하면 24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누구를 세웠냐면 전문적인 음악인들, 전문적인 음악인들 288명을 또 세웁니다.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찬양대는요.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전문적인 음악인들 288명을 또 세웠다. 이들은 바로 각 24반열의 또 우두머리들이죠. 리더그룹. 각 24반열마다 한 명씩 대표가 있지만 또 그 밑에 몇십 명씩 또 있는 거예요. 리더가. 그것이 총 288명이다. 자, 그 내용이 역대상 2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7절. 자, 시작.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 믿죠? 288인. 바로 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찬양대회라 하면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가대. 성가대를 하나님이 명해서 다윗을 통해 성가대를 조직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하신 성가대원들의 자격 조건이 뭐냐. 원래 우리도 성가대원들 막 모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성가대 모집은 바로 288명을 뽑았을 때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미 잘 숙련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음악성을 갖추고 리허설을 딱 통과해서 어느 정도의 음악적 재질이 있는 사람을 성가대원으로 뽑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구절 보시면 역대상 25장 7절에 누구를 288인으로 모았어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하게 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잘 숙련된 이미 노하우가 있는 음악인들을 모은 게 아니라 먼저 모집을 한 후에 찬송을 뭐했다? 배우게 했다. 먼저 모집한 다음에 찬송을 배우게 했다. 찬송을 배우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찬송을 어떻게 해서 익숙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먼저 모집한 다음에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다 모으는 거예요. 네? 가리지 말고 자르지 말고. 그리고 그럼 뭐예요? 찬송을 배우게 해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성가대에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가대원 모집이다. 찬양팀도 마찬가지. 어떤 자격 조건, 음악성, 떨어진다? 뭐 곡 앞부분일지 모른다? 너는 탈락이다? 세상에서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악을 하는 자들은 그러한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찬양 24반열의 맨 마지막 하부 조직은 바로 뭐냐? 4,000명의 성가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4,000명의 성가대, 4,000 찬양대가 바로 마지막 밑을 장식하고 있다. 역대상 2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4,000명의 성가대 안에는 한마디로 대오케스트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케스트라를 따로 구분하죠. 여기는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합창단이 포함해서 총 4,000명이다. 4,000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품산교회도 호스나 성가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여기도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4,000 성가대. 아, 네. 4,000 성가대를 보고 그것의 아류자 100분의 1 그래서 40 성가대를 올해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바로 그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반드시 40성가대가 올해 안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4,000성가대, 우리는 40성가대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찬양대의 직무를 보겠습니다. 직무. 찬양대의 직무. 궁금하죠? 아, 오늘날 성가대, 오늘날 찬양팀의 직무와 같을 텐데, 이들의 직무를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찬양대의 직무를 첫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찬양대 24반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다. 자, 역대상 25장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5장 2절 말씀. 자, 시작. 아삽의 아들 중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좇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랬죠. 성가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찬양이 신령한 노래라는 얘기겠죠. 자, 이어지는 역대상 25장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도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벼와 마띠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랬죠. 다 공통적인 방법이에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바로 찬양대 24반열이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노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단순히 뭐 성가곡을 뽑는 거냐, 찬송가를 부르는 거냐, 그런 단편적인 내용이 아닌 신령한 노래,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역대상 16장 4절은 바로 신령한 노래를 총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것이 신령한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랬죠. 여기서 레위 사람을 세워 찬양대 24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대 24반열을 세워서 뭘 시켰느냐? 여호와를 칭송케 하고 감사케 하고 찬양케 하였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원어를 보시면 더 구체적인 의미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를 칭송하며 그랬죠. 여호와를 칭송하며.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만 가지고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히브리어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칭송하며라는 단어가 단순한 찬양하다의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자카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자카르. 어떤 뜻이에요? 기억하다. 우리 신명기 32장 7절 그죠? 그 유명한 구절. 말씀을 기억하고 역대연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그때 그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자카르. 기억하다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래서 이 자카르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리며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기리며. 기리다. 기억해서 기념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신령한 노래 찬양대 24반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찬양대 성가대 찬양팀은 노래를 부르는 단체가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올바로 자카르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올바른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귀엽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노래 좋아가지고 난 성가래 들어갈 거야. 찬양팀 들어갈 거야. 난 이 노래 좋아해. 그거는요 찬양대 24번 노래 자격이 없는 자예요. 먼저 뭐다? 하나님을 올바로 자카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늘 삶 속에.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칭송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직무죠. 감사하며 그랬어요. 감사하며. 자, 이것은 어떠한 원어를 번역한 단어일까?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건 알다라는 야다가 아니에요. 네. 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바로 히브리어 야드. 히브리어 야드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야드는 바로 손이란 뜻이죠. 손. 야드에서 유래된 동사가 야드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의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손으로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손을 사용해서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누구에게 정말 뭐 이렇게 감사한 일을 당했어요? 은혜 은덕을 입혔어요? 입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손을 붙대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과 무엇이 더 진실합니까? 손을 잡고 감사하는 거죠. 예? 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하다고. 바로 하나님께 찬양의 24반열의 질문은 감사하되 손을 붙잡고 감사하듯 간절한 감사가 이들의 필수 직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히브리어 야다의 모습이에요. 아 감사하다 이렇게 서가지고 로봇처럼 감사 찬송 이렇게 부르는 것과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나고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바로 이렇게 나의 동작이 함께 올라가는 그래서 감사의 극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야다의 감사 이것이 찬양대 24반열의 중요한 직무다. 직무다.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찬양하게 하였으니 되게 단순해 보입니다. 뭐 성가대 찬양팀이 하는 일이 찬양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 이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건 히브리어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거냐면 할랄 할렐루야 그죠? 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할랄 할랄의 뜻이 뭐냐면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어떤 뜻이 있냐면 할랄의 어떤 뜻이 있냐면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 잘 히브리어 할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다. 또 어떤 뜻이냐면 칭찬하다. 칭찬하는 뜻도 있고 밝게 비추다. 이러한 사명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할랄입니다. 여러분들 성가대 찬양대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 모두가 찬양대 24반열은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부하고 있는 지난 시간 공부한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문직 24반열 결국 우리 모두의 직무예요. 왜? 레위인들의 직무예요. 다 레위인들이 맡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네 가지 직무가 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결국 찬양대 24반열의 신령한 노래의 마지막 직무는 바로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라. 찬양 가운데 가사 연연하고 떨어질까 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 올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찬양대 24반열의 히브리어 할랄의 사명이다. 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이 나가야 돼요. 밝게 비추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할랄.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저 사람은 왜 찬양이 이렇게 표정은 왜 그렇고 왜 이렇게 버벅대고 집에서 싸웠나 다 얼굴에 읽히고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히브리어 할랄 찬양을 부르면 밝은 빛이 나가야 돼. 그래서 어두워졌던 사람도 그 찬양대 찬양팀 성가대 찬양 그 모습만 봐도 밝아지는 거예요. 예? 모든 어둠의 마음들을 밝은 빛을 비추게 하는 사명, 이게 바로 찬양대 24반열의 가장 중요한 할랄의 사명이다. 찬양은요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내 음악적 기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조금 못 불러도 하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할랄의 찬양, 여러분들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직무를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대 24번의 두 번째 직무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불러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찬양대의 직무는 노래로 예언하는 것이다. 정말 더 중요한 직분입니다. 아니 단순히 찬양을 부르러 왔는데 노래로 예언을 하라니. 우리가 선지자야? 우리가 선견자야? 예언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바로 뭘 예언했어요? 말씀을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죠? 노래로 예언하라는 것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대는. 찬양대와 말씀은 별개가 아니라는 걸 분듯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찬송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송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찬송 부르면서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도. 네? 찬송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는 순간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찬송도. 믿음으로 불러야 찬송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어둠을 박살내고 죽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찬송의 능력이에요. 왜?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재료로 만들어진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 많은 CCN들이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가짜예요.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가짜예요. 어떤 찬양은요 하나님 주님 이름도 안 나와요. 그 CCM이 찬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찬송의 가사가사마다 묻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찬양이라면 우리 찬송가를 꼽는 거예요. 찬송가는 가장 성경에 입각해서 지어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무리 오래돼도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이 노래로 예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노래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찬양대 24반열을 가리켜서 특별히 너희는 선견자다, 너희는 선지자다 라고 하나님이 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단순히 노래 부르는 음악인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예언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다 이거예요. 선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자세가 아니면 찬양대 24반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모르면요 찬양대 24반열에 자격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말씀 모르면요 성발의 찬양팀 자격 요건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아까 찬양대 24반열의 가장 탑 리더가 3명이라고 했죠. 누구누구누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헤만, 아삭, 여두둔. 그죠? 성경은요,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모두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악인인데.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헤만에 관한 내용이죠. 시작.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뭐라? 선견자라. 미리 보는 사람이 선견자죠. 선지자 같은 의미예요. 성가대 리더인 헤만을 가리켜 선견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역대하 29장 30절 아삽에 관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죠? 아삽도 누구래요? 선견자다. 정확하죠? 네. 그 다음 이제 여두둔에 관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5절이죠. 시작.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대로. 여두둔도 누구래요? 선견자다. 프로피신. 선지자다. 예? 따라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모두가 찬양대 24반을 이지만 특별히 찬양의 직무를 맡고 있는 성가대 또 찬양팀 이 멤버들은 먼저 찬양을 부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가 되어야 되니까 말씀에 능통한 선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대의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찬양이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평신도보다 오히려 선견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있죠? 저는요 말씀만 들으면 졸려요. 저는요 그냥 말씀 관심 하나도 없고요. 저는 찬양 되게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 찬양 되게 좋아해서요 어디 가나 성발에 들어가고 찬양팀 들어가요. 말씀은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찬양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찬양대에 들어가려면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선견자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가대 찬양팀뿐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찬양대 24반을 부름받았다면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꿰뚫고 말씀을 어디나 예언할 수 있는 능력자 말씀의 선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대 24반열의 중요한 자격 요건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찬양대 24반열의 결론적 구절이 되겠습니다. 누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신령한 노래를 부른 자들이 찬양대 24반열이라고 그랬죠? 신령한 노래는 그냥 안 터져 나와요. 분명히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아까 24반열의 직무가 또 나오죠. 신령한 노래, 감사, 찬양. 그죠? 어떠할 때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누구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할 때 터져 나오는 게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안 나와요. 신령한 노래가 아니에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나오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대 24번을 이제 음악, 음정, 박자 이것에 대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말씀, 성경자적인 말씀에 대한 능통함,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안에 충만히 거하는 나의 열정,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대 24번의 직무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다시 출발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문지기 24반열로 가보겠습니다. 문지기 24반열.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여기는? 네, 문지기. 저는요, 찬양은 하고, 레윈, 하지만 문은 안 지키는데요. 근데 문지기 24반열도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역대상 요 내용은 26장 1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문지기 24반열의 직책에 관해서는 26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자, 같은 순서로 찾아봅니다. 첫 번째, 이들은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24반열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셀레미아 발음이 좀 복잡하죠? 무셀레미아 계열. 이 사람을 필두로 한 자손이겠죠, 그죠? 무셀레미아 계열에서 그 가족에서 일곱 반열을 차지합니다. 자, 이것이 역대상 26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무셀레미아 계열에서 일곱 반열을 차지하고, 두 번째, 또 오베데돔. 많이 들어봤죠? 예. 오베데돔 계열에서 일곱 반열을 또 차지합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이어지면서 한 반열씩 맡은 거예요. 일곱 반열을 맡은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역대상 26장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일곱 반열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인, 오벳에돔의 첫째 아들인 스마야. 스마야는 여기 일곱 반열에 속하지 않고 따로 여섯 반열을 차지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이 일곱 반열을 차지한 것이고, 첫째 아들 스마야는 따로 자신의 아들들로 여섯 반열을 따로 채려요.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계열은 요 스마야의 계열입니다. 스마야가 다른 인물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로 바로 여섯 반열이 또 차지돼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자, 요 내용은 역대상 2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베데돔 집안에서만 24반열 가운데 총 몇 반을 차지한 거예요? 오벳에돔 가족에서만 13반열을 가져간 것이죠. 맞습니까? 그의 아들들로, 손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7반열, 또 장자를 통한 6반열 합쳐서 13반열 몽땅 오벳에돔 가정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 24반열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은 오벳에돔입니다.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반열을 차지한 계열은 호사 계열이에요. 호사 계열. 호사 계열은 네 반열을 차지합니다. 그 내용은 역대상 26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집에서 다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24반열을 나누어 가졌다. 가장 특징은 오베데돔 가족에서 절반 이상을 독점했다. 그죠? 열세 반열이니까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문지기 24반열의 직무가 뭐냐, 직무. 문지기의 직무는 간단하죠. 그 문이 있는 집을 지키는 것이죠. 그죠? 문지기의 직무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악인들, 더러운 자들 다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는, 집을 지키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직무가 문지기의 직무다. 구체적으로 이 직무를 소개해 보면요. 첫 번째,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 24반열을 가리켜서 첫 번째, 성전 문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 문을 지키는 자다. 성전 문을 지키는 자다. 역대상 9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좇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그랬죠? 성막 문, 성전 문, 그죠?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 문지기 24반열이다. 그런데 또 이 문지기 24반열의 직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 그냥 문이 아니라 언약궤,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 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무엇을, 그 언약궤 앞에서 그 언약궤를 특별히 보호하는 직책이다 라고 따로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이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예요. 문지기거든요, 이들이. 문지기 24반열인데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역대상 15장 24절. 시작.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그랬어요. 문지기 24번열의 핵심적 직무를 말합니다. 단순히 성전 문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무엇을 지키는 자가 문지기라는 거예요? 말씀! 이해되세요?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의 핵심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에요. 언약궤를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는 자가 신령한 문지기 24반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문지기 24반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문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게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거는 보이는 행위적인 모습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문지기 24반열의 직무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성전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뱀에게 열어주다 보니 말씀을 잃어버렸죠. 자, 따라서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씨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 길가 밭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길가 밭 마음. 자,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중요한 말씀.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내 마음의 밭에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제 걱정 없다. 이 말씀이 내 앞길을 환히 비춰주고 이 말씀이 나와 안에 계속 있겠지.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빼앗아갈 수 있다. 이 길가밭의 비유의 경고입니다. 우두커니 말씀 받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요 순간 말씀을 당했었고 말씀을 사단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의 법궤를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마다 받는 말씀이 차곡차곡 100% 다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요 몇십 퍼센트가 날아가는지 몰라요 나도. 예? 말씀은 계속 받지만 때로는 세상 쾌락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야 무슨 말씀이 그렇냐 무슨 말만 들으면 휘청휘청거리고 세상 뭐가 있으면 순간 내가 받은 말씀 다 잃어버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이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 헷갈리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순간 말씀을 내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 악한 영, 세상 악한 사람들에게 세상 문화에게 내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가 받은 이 소중한 구속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지켜내는 문지기 24바늘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말씀 다시 곱씹어 봐야죠. 또 봐야죠. 또 보고 까먹잖아요. 그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지기 24바늘의 세 번째 직무가 뭐냐? 세 번째 직무는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겠죠. 그죠?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이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문지기가 그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부정한 자를 막아서서 쫓아내는 자 바로 그것이 문지기 24반열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요새 뭐 신천지다 뭐다 많은 이단들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육자 이간질하고 말씀을 또 교회를 부정하는 그 모든 더러운 자들 다 잘라내고 쫓아내야 될 그 문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의 사명 그게 바로 문지기 24반열의 사명이다. 자, 네 번째 문지기의 네 번째 사명이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문지기들이 성전에 두는 예물까지도 성전에 들어오는 예물까지도 관리하고 분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까지 했어요. 단순히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많은 봉헌 예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것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역할도 문지기가 있다. 문지기가 있다. 자, 역대하 3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동문지기 레위사람 임나의 아들 고래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랬죠. 누가 나눠줬어요? 문지기가. 동쪽 문을 지키는 동문지기가 예물을 맡았다 그랬죠. 관리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예물을. 그리고 지성물들을 때를 따라 제사장들이 나눴잖아요. 그죠? 그것도 문지기가 했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대단한 일이죠. 그죠? 성전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네? 열왕기하 22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문지기의 직무가 나오죠.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이 있는데 그 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문지킨 자, 문지기죠. 문지기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라고 했어요. 즉 성전에 들어오는 은을 누가 관리했다는 거예요? 누가 수납했다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문지기들이. 그렇죠? 성전문을 지키며 성전 돈까지 관리하는 일까지 문지기들이 맡았다. 맡았다. 자, 몇 가지 문지기의 직무를 살펴봤고, 이 문지기 24반열의 핵심, 바로 오베데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문지기 24반열의 조직을 봤을 때 너무 엄페어해 보이죠? 딱 보면 오베데돔이 독식했습니다. 그죠? 자기 아들들 일곱 반열 한 거, 그것까지는 봐줄만 해요. 첫째 아들을 싹 돌려서 여섯 반열을 또 해가지고 두 라인, 열세 반열을 끌어안았어요. 그죠? 딱 봤을 때, 오베데돔, 쟤 뭐 하는 거야? 그게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레위인 가운데, 특별히 오베데돔에게만, 그 가정에게만, 24반열 가운데 무려 13반열을 왜 주셨을까요? 왜 오베데돔에게 한마디로 특혜를 주셨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혜를 받게 된 이유가 있다. 바로 오베데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 내셔야 돼요. 페레츠 우사죠. 히브리어 페레츠. 충돌하다 이런 뜻이에요. 페레츠.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해서 우사를 죽이셨다라는 슬픈 지명의 뜻입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베레스 우사 사건, 결국 하나님의 궤를 고앗 자손의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는데 우사는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의 법궤를 모시고 앞장서 가다가 소들이 날뛰자 법궤를 붙잡다가 떨어질까봐 즉사당한 사람이 우사입니다. 나름대로 법궤를 보호하려다가 하나님께 즉사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사가 나와 충돌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로 다윗도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도 법궤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충격적인 죽음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대단한 용기죠. 잘못하면 죽어요 자신도. 한 명을 죽인 그 법궤가 다윗도 거부한 법궤를 누가 받았어요? 오베데돔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다가 온 집안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기쁨으로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죠. 다윗을 회개시킨 자가 오베데돔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올바로 제자리로 옮겨가게 한 위대한 인물이 오베데돔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베데돔이 바로 문지기 24반열의 이 오베데돔이에요. 이르시죠? 이 사건을 연결시켜야지만 13반열을 차지한 오베데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겠어요. 3개월 모시고 대박난 사람이 오베데돔이에요. 한마디로 원래 말하면 로또 엄청난 최고의 금액을 3개월 잠깐 뭐 했다가 당첨된 거와 똑같아요. 수십 년간 온 재산 다 투자해서 로또 산 사람은 당첨이 안 되는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 이전에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아비나답의 집에 오베데돔보다 훨씬 오랫동안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돌아오면서 여기 바로 머물렀습니다. 자,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예요. 우사 아요 가운데, 그죠? 한마디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로 인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은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죠? 한마디로. 그럼 이 아비나답, 오베데돔 집에 오기 직전에 법궤가 머물렀던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우리가 연도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무려 몇 년? 20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20년간 머물렀다라는 표현은 나오죠.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오베드돔짐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총 기간을 계산해 보면 무려 99년 6개월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어요. 약 100년이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상급을 받을 만한 연수죠. 100년 가까이, 그것도 성막, 지성소도 아닌 한 집에 100년 가까이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죠. 하지만 99년 6개월간 법궤를 모신 그 결과는 아들의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오베데돔에는 단 몇 개월? 3개월 동안만 머물렀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법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은 오늘날 신령한 법궤, 말씀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대대로 우리 집은 믿어왔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3개월을 말씀받아도, 단 일주일을 말씀받아도 말씀이 원하는 대로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믿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궤를 정성껏 모신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이 뭐냐? 아까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온 집이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열쇠반을 차지한 것도 있어요. 네? 이게 오베데돔이 받은 복입니다. 특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이 뭐냐? 자, 이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베데돔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신령한 문지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집안이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지금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정성껏 모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우리가 모시면 어떠한 복이 쏟아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집안, 오베데돔의 집안은요, 집안 대대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딱 보면, 아, 뭐야? 대대로 문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지기의 개념을 깨트려야 돼요. 대대로 우리 집안 수위 아저씨라는 얘기예요, 뭐? 자, 역대상 2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베데돔이 문지기였고 그 아들들도 문지기 직분을 받았고 또 그의 아들들, 즉 손자들이죠. 대대로 문지기의 직분을 이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지기는요, 세상 수위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는 놀라운 직급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줬어요. 자, 우리도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 자손 대대로 천국의 기업이 이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라는 것은 천국의 기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지기는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하나님의 집이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자,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자, 이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84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잘나가는 기업 아래 머리 숙이고 살면 뭐예요? 악인의 장막인데 멸망받을 장막인데 거기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서 조금 내가 못 먹고 조금 못 살아도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 문은요 천국의 문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천국의 문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왜 좋은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11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죠? 정직히 행하는 자,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을 계속 부어주겠다.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그 놀라운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음받는 그 축복을 오베데돔 집은 대대로 받은 거예요. 대대로 문지기를 시켰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말씀을 잘 지킴으로 대대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축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오베데돔 집안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안의 사람들 모두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능력 있는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 아들은요, 제 딸은요, 좀 비리비리해요. 뭐 큰 공부한다고 해도 안 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문지기 24반열의 가정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뿐 아니라 자자손손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7절 8절이에요. 자, 시작.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디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디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다 능력이 있는 자니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나 취직하거나 사업을 열거나 다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면 잘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이에요. 자 오베데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오베데돔의 교훈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잘 모시라 이거예요. 말씀. 오베데돔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말씀을 잘 모신 문지기였어요. 말씀을 지켜낸 신령한 문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만 나에게 주신 말씀만 잘 지키고 잘 모시고 잘 순종하고 살면 자자손손 능력 있는 자들, 성공하는 자들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대대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오베데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오베데돔을 가리켜서 자, 직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문지기라고 그랬죠? 문지기인데 특별히 오베데돔은 문지기이자 동시에 악기 연주자였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얘 봐라. 오베데돔 24반열 가운데 13반열 차지하더니 이번에는 어디까지 넘봐요? 찬양대까지 간 거예요. 찬양대까지 간 거예요. 이제 대단히 뻗어가고 있죠. 그죠?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실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티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그랬죠? 자 문지기 오베데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쭉 이름 나오는데 오베데돔만 뻘쭘하게 문지기 오베데돔씩 들어갔어요. 그죠? 이게 어떠한 이게 이름들인데 문지기 오베데돔이 쏙 들어가요. 문지기라고 혼자 붙여져 있죠. 그죠? 자, 뭔가 특이하다는 거예요. 얘만 문지기라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역대상 1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목은 아사비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랬죠. 자, 위하고 명단 보세요. 똑같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이엘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스가랴 나오고 그죠? 보시면 위에 스미라못 다 나오죠. 그죠? 같은 얘기. 같은 얘기인데 알고 보니 이 명단들은 찬양대 명단이에요. 왜? 아삽이 두목이잖아요, 지금. 근데 위 명단이 누군지 몰랐죠, 아까 읽을 때는. 밑에 보니까 아삽의 한마디로 수하들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오베데돔이 함께 들어가서 비파와 수금을 쳤다고 그랬어요. 문지기가 언제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예? 찬양대에 들어간 거예요. 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의 법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모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두 배로 크게 쓰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뿐 아니라 찬양대에까지 맡긴 거예요. 왜? 너는 내 말씀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너는 능력 있는 자로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너는 찬양대 일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복을 안 받겠습니까? 두 배로 받는 것이죠. 예?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결론적으로 24바늘은 어떠한 자들인가? 결론입니다. 24바늘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24바늘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들은 봐도 레위인들 가운데 공통점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이라고 그랬죠? 24바늘 전체는 다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다. 앞서 말한 레위인 24반열, 제사장 24반열, 찬양 24반열, 문지기 24반열 전체가 레위인인데, 이들은 레위인 전체가 아니라 전체 레위인 가운데 뽑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레위인 전체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24반열이다. 특별히 레위인들 가운데 뽑아서 24바늘로 구성하신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레위인들은 누굴 말해요? 믿는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믿는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 레위인들 가운데 우리도 특별히 24바늘로 뽑히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건은 다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중에서.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때 그 24반열로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 24장로가 나오죠. 천상에서. 이 천상에 등장한 24장로도 바로 이 땅의 수많은 장로들 가운데 뽑힌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뽑힌 자들이다. 자, 결국 이 네 부류의 24반열이 천국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24장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숫자가 같죠? 네. 결국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24반열이 천국에 가서 결국 뽑힌 24장로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결국 이 24반열 가운데 결국 뽑힌 24장로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말에 선택될 24반열의 새 이름이 24장로예요. 종말에 선택될 24반열의 새 이름이 하는 거다. 24장로다. 왜? 계시록 천국에서는 24는 24인데 레위인, 제사장, 체당대, 문지기 다 띄고 장로라고 붙이고 있거든요. 총칭해서. 말세 24반열에 들어갈 대표적 상징적 이름이 24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24장로에 뽑힐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어야 돼. 24장로가 되려면. 이 모든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직급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한 마인드가 있어야 24장로로 귀결돼. 그 마인드가 뭐냐면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찬양대로 문지기로 헌신하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상급과 영광을 하나님께 결국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치. 내가 오베데돈처럼 살았어. 내가 이 상급 받고 13번을 찾았어. 난 찬양대로서 이렇게 했어. 수많은 상급이 쌓여 산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24번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돼?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던져드린다. 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광을 다 막아주십시오. 라고 다 돌릴 수 있는 자가 마지막 24장으로 천상에 설 수가 있다. 자,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이죠. 천상의 24장로들이 가장 중요한 요직,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를 두르고 있어요. 최고의 직책이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호자에 눌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를 위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천국 안에서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다 인정도 안 해. 있긴 있지만 딱 언급된 천국에 언급된 존재는 24 장로밖에 없습니다. 흰 옷을 입고 보호자 주변에 자신의 의자들 위에 떡하니 금면류관 쓰고 앉아있어요. 이야, 이 정도 되면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내 그 자리에서 앉아있겠다. 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을 보셔야 돼요. 자, 24 보좌 위에 금면류관 쓰고 앉았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랐어요. 자,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내 영광? 천국 가서 자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금면류관 내 보좌 보좌에서 엎드려 그랬죠? 다시 꿇어 엎드려서 내 면류관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받아 없어서 저에게 무슨 금면류관입니까? 당신 홀로 면류관을 쓰시옵소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가 24 장로의 자격자로 부름한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헌신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또 말씀 받고 또 나가서 헌신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헌신 이상으로 지극히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음악자라고 내가 아무리 제사장, 교회 봉사자라고 통역자라고 찬양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겸손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레위인 24, 제사장 24, 찬양대 24, 문지기 24 반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24장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겸손하지 않으면요 순간 날아가요. 내 영광 순간 날아가요. 그날 갈 때까지 다시 한번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